아, 화장품 중에서 네. 아무것도 못 바르래요. 아무것도 못 바르는데 하나만 바를 수 있으면 네. 뭘 바르실 거예요? 눈썹? 눈썹? 네. 오. 저 눈썹 엄청 많이 얇아가지고 안 하면, 눈썹 안 하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해져요? 네. 아, 눈썹. 제 친구들도 네. 눈썹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아... 다 눈썹은 꼭 칠해야 된다. 아, 네. 사람이 눈, 코, 입에 눈썹이 없으면 네, 네, 사람이 네.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눈썹 문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어. 네. 저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아픈 것 같아서 근데 많이는 안 아프대요. 진짜요? 많이는 안 아픈데 대신에 이게 색깔을 이렇게 눈 아... 넣는 거니까 색이 빠지면 이상한 색으로 바뀌고 막 파란색 아. 눈썹이 파란색 되고 파란색 초록색 되고 오 마이 갓. 저는 꼭 바르라고 하면 입술. 제 입술 색이 진짜 없어서 네. 안 바르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안 바르면 너무 부끄럽고 네. 막 남자친구가 놀리더라고요. 제가 틴트를 집에 놔두고 나갔다가 밥을 먹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너 왜 입술 색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말 시키지 말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계속 그러고 그 외국, 미국 쪽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스카라를 꼭 해야 된대요. 아... 이게 속눈썹에? 왜냐면 아, 친구들은 너무... 다 이렇게 좀 밝잖아요. 네. 머리색도 밝고 눈썹도 네. 밝은데 속눈썹이 진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색칠을 안 하면 속눈썹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라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아, 그렇군요. 마스카라 꼭 해야 된다고. 눈썹 그리기 어렵지 않아요? 네? 눈썹 그리는 거 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점점 괜찮아졌어요. 많이 연습하니까 이렇게 양쪽을 맞추는 게 잘못 맞췄죠. 아직도 잘못. 네. 맨날 그릴 때마다 친구들이 눈썹은 쌍둥이가 아니라 네. 자매라고 네. 닮게만 그리면 된다고 비슷하게만 그린다고. 네. 저는 항상 오른쪽 잘 그리는데 왼쪽은 좀 이렇게 못 그렸어요. 네네네. 저는 눈썹을 못 그려서 그냥 안 그리기로 하고 안 그려요. 그냥 없어요. 부러워요. 저 너무 얇아서 안 하면 진짜 너무 이상해요. 네, 앞머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맞아 맞아. 앞머리 없는 친구들 눈썹 없으면 더 이상해져요. 이마가 이만해 보인다고. 네. 눈썹까지 다 이마같이 보인다. 네. 그럼 한국 친구들 화장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화장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와 저렇게 어떻게 화장을 하지? 저는 진짜 쉐딩? 이렇게 코 여기 이렇게 검게 칠하고 아, 네. 턱 이렇게 하는 거 네. 진짜 혁명인 것 같아요. 장난 맞아요. 없던 코가 막 친구들이 생기고 네. 저는 성형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없던 네. 코가 이렇게 탁 생기고 이렇게 턱 턱이 네. 가려지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아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칠하면 왜 볼이 까매져. 이렇게 볼이 까매지고 이렇게 코가 막 뭐라 해야 되지? 이사 무슨 숯검댕이 이렇게 묻은 것처럼 네. 이렇게 광산에 뭐 캐고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하고. 저도요. 저는 그 동영상도 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저도 그렇게 해요. 사실 저도 그 사진 있어요? 네. 배우려고 사진 하나 저장했는데 아이고 어디지. 저도 맨날 동영상 같은 거 꼭 보거든요. 유튜브 네. 화장품 살 때도 전 다 검색하고 사요. 다 몰라가지고. 我们留学生刚来韩国的时候一般都是在弘大梨大然后明洞那些地方去就是购买我们衣服和化妆品之类的。但是如果就是在韩国待久的话就会在韩国人那边在韩国朋友那边就是可以了解到很多就是哪里就是有比较那种韩国经常去的就是能买到又便宜又好看然后质量还不错的那种 衣服的地方，所以就是韩国的经常有那种江南站，江南地铁站下面有一个地铁商场，有一个地下商场，然后还有汽车客运站那些地方地下也有，也是有一个很大的那种地下商场。然后我上一周去的时候真的买了很多衣服，因为那边衣服都是最近新出的，春季的衣服嘛，然后很漂亮，然后又很便宜，所以就是买了很多。现在在韩国就是会有很多女生去剪空气刘海，然后基本上现在在韩国的街上面10个女生当中有8个都是差不多都是有刘海的，所以然后现在在中国然后也是比较流行的嘛，就是可能是这些都是时尚的共同点吧。 그러면또채팅얘기로들어가보도록할게요 효조씨가사진을 엄청약간부족같이생긴원주민 、네、 사진을가지고 、네、 계시네요 네하이라이트도가르쳐줬는데 이게중국에서 네, 나온 네, 사진인가요 네, 네, 네 나하이라이트다비슷하게하네요 네근데진짜하기힘들어요진짜로 그렇죠근데한국인친구들은여기에는하이라이트를안하는것같아요볼쪽에아니쉐딩을안하는것같아요볼쪽은좀이렇게한국친구들은볼이동글동글한게좀더귀엽다고생각하는것같아서이쪽은잘안하고오그리고나머지는진짜비슷한데저도이렇게못하거든요 저도요 저는이하이라이트할때이눈썹에여기를왜바르는지를모르겠는거예요눈썹뼈저도 네근데저도이해가안돼요사실 여기를바르면、네、 얼굴이이렇게작아보이나 네그렇게하셨대요 그래서이렇게사진받아놓고아직안해본거예요 집에서혼자있었을때한번해봤는데 금방지워요 이상해가지고 네네네너무이상해서 그래서막너무막화장이엄청진해지는것같고、네、 안어울린느낌이들긴하죠 、네、 그럼속눈썹은붙이세요가짜속눈썹 저는안붙여요 붙여네저한번붙여봤어요 、네、 그고등학교때무슨패션쇼같은게있었어요、네、 그래서엄청딱붙는검정색원피스를언니들이입으라고 그래서막입고화장도제가그때진짜화장을너무못해서、네、 언니들이다해주고속눈썹도이렇게붙였어요속눈썹도붙이고막앞머리도막이렇게까고파마를했었는데고데기로다피고머리를、네、 그러고나갔다가집에갔는데이걸떼야되잖아요、네、 근데뗄줄을모르겠는거예요그래서진짜이렇게막물에묻혀가지고막떼는데속눈썹이다빠진것같고막내눈이뽑혀나가는느낌인거예요그래서막 많이아프죠 너무아파요너무이걸어떻게되지막손을막계속이렇게손톱을막긁으면서이렇게떼니까눈이막완전빨개져서아이거진짜어떻게붙이냐사람들 근데안붙여도되는것같아요 그렇죠그거는 너무길 너무길러 아니에요그때는막멀리무대에올라가니까진하게막 、네、 했 어他说就是问我有没有就是贴假睫毛的这样的情况，然后我是没有的。然后他说他是以前就是有那种上台表演的时候，就是因为在舞台上表演需要，那种很明显的化妆嘛，然后他就，贴了假睫毛。可是回家之后就是不知道要怎么，就不知道要怎么卸掉这个假睫毛，所以就是又沾水，然后又用指甲抠之类的，反正就是会很痛，然后最后，跟眼泪一起就是把那个假睫毛。拔下来了 그리고또패션하는데되게제친구중에양말을중요시보는친구들이있어요 양말 양말 네 막양말과신발과바지사이가딱맞아야된다색깔도비슷하고제친구는양말을보면그사람의패션센스는다봤다 와 그런친구들이있더라고요근데저는 일단 흰 양말 되게 많이 신고요. 친구들도 제 남자친구가 검정색 양말을 이렇게 신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갈색 신발에 검정색 네. 양말 신었길래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양말 이거 신발을 딱 벗었는데 네. 여기까지만 검정색이고 여기는 초록색인 거예요. 초록색. 근데 이게 초록색이 그냥 초록색도 아니고 청록색? 엄청 짙은 초록색? 근데 그 신발이 갈색이었단 말이에요. 네. 갈색 구두 같은 거였어요. 네. 이게 뭐야? 양말이 왜 이래? 막 이러니까 진짜 들킬 줄 몰랐다고. 자기는 여기까지만 안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 뒤로 제가 맨날 양말 볼 때마다 이건 앞에가 무슨 색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면 가끔 막 벗어주면서 회색이야. 그렇게 양말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효 씨는 양말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네, 저는 양말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저는 양말 그냥 이렇게 네. 여러 개 팍 사가지고 네. 신고 잃어버리고 네. 근데 치마 입으면 양말 색깔도 좀 비슷하게? 네. 그런 색깔이 맞춰야죠.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네. 다 친구들도 양말 맨날 잘못 신고 오면 하루 종일 네. 놀림 받는 기분이라고. 네. 막 이상한 양말 신고 오면 놀림 받는 네. 자기가 부끄러워. 괜히 양말 때문에 부끄럽다면서. 네. 저도 이 양말 너무 웃기잖아요. 애기도 아니요, 아니고. 아니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남자친구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든대요. 이 곰돌이가 네. 그려져 있는 네. 양말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거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짓는데 네. 좀 막 놀림 받을 것 같고 애들이 다 쳐다본더라고요. 양말 귀엽다고. 네.